젊은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에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3일 동안 그림을 한 장쯤 그립니다만 팔리는 데는 2, 3년이나 걸립니다. 유명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이란 별로 어렵지 않네. 노력에 달려있지. 한 폭의 그림을 2, 3년 걸려서 그려보게. 그림은 2, 3일 만에 꼭 팔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것은 이틀 만에 그린 그림을 금방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대리시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 식으로 억지로 대학에 입학시킨들 그 자녀가 진정한 대학생이 될까요? 노력이 따르지 않는 욕망, 그리고 그 성과물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 뮤지컬 캣츠 중에 메모리로 문을 엽니다. 광주 동구 소태동의 구수영씨, 전주 이누이가의 민유정씨 함께 해주세요. 알레드 존스, 보이소프라노의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season when love runs high in this time give it to me easy and let me try with pleasured hands to take you in the sun to promised lands to show you everyone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What's your name?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Be rich. Is he rich like me? Has he taken any time to show?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Tell it to me slowly. Tell you why. I really want to know.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ike me has he taken any time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tell it to me slowly tell you why I really want to know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ove 뮤지컬 캣츠 중에서 메모리, 알라디 존스의 노래에 이어드리신 곡은 Time of the Season, 영화 Awakening, 사랑의 기적 중에서 존비스의 노래였습니다. 최꽃별, 최찬별, 최한별, 최파일이라는 예쁜 딸 넷을 가진 딸부잣집, 광주 직할시 북구 중흥 3동의 셋째 딸 최한별씨 잘 들으셨겠죠? 자, 이제 2월입니다.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이 2월에 들어서 FM 영화음악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매주 이 시간을 꾸며주시던 곽영일 씨의 스크린 잉글리시는요. 하루 앞인 화요일 밤,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으로 당겨졌고요. 또 그간 여러분께서 사랑해주시던 영화 속의 노래 Song in the Movies 베스트 100곡은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새로운 기획을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새벽 이 시간에는 FM 영화음악이 고른 지나쳐버린 그러나 괜찮은 비디오 100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비디오 초창기부터 지난 연말까지 정품으로 출시된 비디오 중에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나쳐버린 좋은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잘 몰라서 못 본 것들도 있고요. 또 얄팍한 장사 속 때문에 도매점 창고에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큰 대여점에 가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걸작들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비디오 영화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어렵게라도 구해보시면 아마 비디오 보는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그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인데 왜 빠졌을까 이런 분들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FM 영화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영화 보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100편을 선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과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요, 국내 출시 제목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출시 회사를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바람대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첫 번째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항상 폭력의 미학을 추구해온 감독이죠. 샘 페킨파 감독의 가르시아, Bring Me the Head of Alfred Garcia. 이 작품이 꽤 오래전에 SKC에서 출시됐는데요. 만약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이 영화를 찾아내면 그분은 횡재하신 겁니다. 영화는 멕시코의 대지주가 자기 딸을 임신시키고 달아난 바람둥이 알프레도 가르시아의 목에 현상금 만 달러를 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두 명의 미국인 청부업자가 나서게 되고 이들은 술집에서 베니를 만납니다. 현상금에 눈이 어두워진 베니는 애인 엘리타와 함께 가르시아의 머리를 찾으러 여행을 떠납니다. 베니는 엘리타의 옛 애인이었던 가르시아가 이미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행 중에 엘리타가 살해당하고 베니도 다른 이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이때부터 베니의 처절한 투쟁이 시작되고요.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 그 비평가들,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던 영화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컬트 무비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영화에 내려진 찬사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페킨파의 진정한 걸작이며 가장 독창적인 로드무비이자 보기 드문 아트필름이다. 암담하고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엄청난 폭력으로 표현한 가르시아, 컬트 무비 팬들에게 권하는 비디오입니다. 이 영화의 조연 중에는 추행범으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출연했는데요. 그는 나중에 샘 페킨파 감독과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주연으로 영화를 찍게 됩니다. 콘보이라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가르시아의 음악 자료가 없어서 이 콘보이의 주제가 대신 들려드립니다. C.W. 맥콜이 부르는 콘보이입니다. Yeah, Breaker 19, this here's a rubber duck. You got a copy on me, Big Ben, come on. Yeah, 10-4, Big Ben, for sure, for sure. By golly, it's clean clear to Flagtown, come on. Yeah, it's a big 10-4 there, Big Ben. Yeah, we definitely got the front door, good buddy. Mercy sakes alive, looks like we got us a convoy. It was the dark of the moon on the 6th of June in a Kenworth pulling logs. Cab over Pete with a reefer on and a Jimmy hauling hogs. We is heading for Bear on I-10 about a mile out of Shaky Town. I says, Pigpen, this here's a rubber duck and I'm about to put the hammer down. You want to back off them hogs? 10-4, about 5 miles or so. 10, roger, them hogs is getting intense up here. By the time we got into Tulsa Town, we had 85 trucks in all. But there's a roadblock up on the Cloverleaf, and them bears is wall to wall. Yeah, them smokies as thick as bugs on a bumper. They even had a bear in the air. I says, calling all trucks, this here is the duck. We about to go a-hunting bear. Cause we got a great big Big Ben.

Sempetan ayeuna mangsa nu endah hayu urang Sukabunga caang bulan 14 narawangan ati banglas ayeuna mangsa nu endah hayu urang Sukabunga caang bulan 14 narawangan ati banglas. Anjang kaburuan deung anu ku ngasi kapi ati kiwari urang ditepangkeun deui hariring nu kungsi nyanding ayeuna datang haleuan. Hayu patah rema dineng cacat pun mengpeng ayah kasempetan kiwan mangsan endah hayu urang Sukabumi caang bulan 14 narawangan ati banglas ayeuna mangsan endah hayu urang Sukabunga caang bulan 14 narawangan ati banglas. 영화 가장 위험한 해 중에서 자카르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세 번째 영화 역시 피터 웨어 감독과 멜 깁슨 콤비가 만들어낸 작품 두 청년의 우정과 전쟁의 참상을 다룬 갈리폴리입니다. 100m 달리기 신기록 보유자였던 아버지를 언제나 그리워하는 아츠라 셀즈는 육상 경기에서 경쟁자 프랭크를 이기고 우승합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 다시 만나지요. 이제 이들은 경쟁자의 관계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로서 우정을 키워나갑니다. 죽음 앞에 선 사나이들의 우정. 이 우정은 삶 전체를 양보할 정도로 깊고 큽니다. 남성들의 세계가 아주 멋지게 그려진 영화 갈리폴리 CIC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알비노니 아다지오가 테마로 쓰이고 있는데요. 모리스 자르가 편곡을 했죠. 자, 그 음악 듣습니다. 갈리폴리에 삽입된 알비누니의 아다시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 개그맨,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네 번째 영화입니다. 안성기와 황신혜라는 당시 최고의 스타들을 캐스팅했고 또 배창호라는 스타 감독을 연기자로 기용한 데다가 개봉극장도 단성사라서 상영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관객 동원에는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도 반품 목록에 올라있는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형식미도 독특하고 또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페이소스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영화학자 크리스천 메스의 얘기를 빌려온다면요. 영화는 꿈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개그맨은 영화라는 꿈 속에 종세의 꿈, 이런 이중적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개그맨 이종세, 안성기, 또 이발사면서도 배우를 꿈꾸는 도석, 배창호,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은행을 터는 선영, 황신혜. 이 세 사람이 벌이는 사건들은 시종일관 관객을 웃게 만들지만요. 그 뒤에는 오히려 인간 내면의 깊은 슬픔이 담긴 영화입니다. 영화의 형식미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이명세 감독답게 이 작품에서는 롱테이크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 비디오는 신한 프로덕션에서 출시됐습니다. 그러면 영화 속에 삽입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CCR의 수지 큐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선영, 황신혜가 부르던 노래죠. CCR이 부른 수지 Q, 영화 개그맨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영상 매체의 현실 참여,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 전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치사회적인 모순, 억압을 다룬 영화들은 많습니다. 좀 앞서 소개한 가장 위험한 애처럼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은유적인 방법으로 모순을 고발하는 영화들도 많죠. 헥토르 바벤코 감독의 영화 Kiss of the Spider Woman, 거미 여인의 키스는 후자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군부 독재 치하의 브라질입니다. 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수감된 동성 연애자 몰리나, 윌리엄 허트와 정치범 발렌틴, 라울 훌리아는 한방에 갇혀 있습니다. 발렌틴은 몰리나의 현실 도피적인 사고방식을 경멸하고 몰리나는 발렌틴의 경직된 정치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발렌틴의 냉철한 이성은 몰리나의 감성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몰리나는 두 편의 영화 얘기를 발렌틴에게 들려주지요. 첫 번째 영화는 나치즘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선전 영화고 또 하나는 자신의 거미줄에 갇힌 신비의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 속의 영화는 때로는 환상처럼 때로는 현실처럼 복잡한 연결구조를 갖지요. 그리고 마침내 몰리나의 휴머니즘이 거짓에서 진실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몰리나 역을 맡은 윌리엄 허트의 연기 정말 경이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년 당시에 깐느, 아카데미 이런 각종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독차지했었죠. 그 밖에도 발렌틴 역을 맡은 라울 훌리아, 또 레니 마르타 거미 여인, 이런 1인 3역을 해낸 소냐 브라가 역시 이 영화로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라울 훌리아랑 소냐 브라가는 최근에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출시된 루키,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여기서 주연을 했죠. 이 영화에서도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새삼스럽게 영화 매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스 비디오에서 출시됐고요. 자,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거미 여인의 키스 중에서 윌리엄 허트, 몰리나가 얘기하는 첫 번째 영화 중에 소냐 브라가가 많은 나치 장교들 앞에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Je ne m'a que de l'amour.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따라! Stepping into the spotlight is that legendary star, that ravishing chanteuse, Lenny La Maison. C'est trop souvent qu'un gars m'a trompé avec un certain clin dans les yeux. Mais le matin, il ne sait démontrer qu'en beauté. L'amour, je ne risque quoi ce soir. Yes? Jacob and David were arrested. Did you get the map? No, there was no time. Just get it. Nothing else matters. Vive la France. Il y en a une autre, ne te moque pas de mon cœur. Et un jour, s'il y en a un autre, tu ne risques pas ton cœur. 거미 여인의 키스 중에서 Je ne marque de l'amour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최근에 데미즈를 완성한 감독이죠. 루이 말 감독의 영화 Au revoir les enfants, Goodbye children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소년들의 따뜻한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중에 여섯 번째 영화입니다. 1941년 파리, 12살 난 줄리안 깡땡은 기숙사 학생들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년입니다. 하지만 줄리안은 똑똑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이라는 꼬마지요. 그런 줄리앙의 반에 모네라는 아이가 편입됩니다. 줄리앙은 아이들에게 골탕을 먹는 모네를 감싸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이 싹트게 되고요. 독서를 통해서 신비함을 느끼고 고독하다는 느낌도 체험하면서 이 두 소년은 서서히 어른 세계에 다가갑니다. 추위와 배고픔, 폭격과 독일의 침략,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점차로 어른 세계의 폭력과 모순을 발견해 나가는 소년들의 모습. 하지만 로이말 감독은 조숙하고 다부진 줄리앙을 통해서 미래 세계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Goodbye Children은 1988년 프랑스의 세자르상 7개 부문을 석권했고요. 그해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도 수상했습니다. 출시회사는 금성입니다. 이 영화에 삽입된 민요 한 곡 듣겠습니다. A la claire fontaine, 맑은 fontaine 내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Il y a longtemps que je t'aime, jamais je ne t'oublierai. Sous les feuilles d'un chêne, je me suis fait sécher. Sur la plus haute branche, un rossignol chantait. Il y a longtemps que je t'aime, jamais je ne t'oublierai. Chante, rossignol, chante, toi qui as le cœur gai. Tu as le cœur à rire, moi je l'ai à pleurer. Il y a longtemps que je t'aime, jamais je ne t'oublierai. À la claire fontaine, m'en allant promener, j'ai trouvé l'eau si belle que je m'y suis baigné. Il y a longtemps que je t'aime, jamais je ne t'oublierai. Sous les feuilles d'un chêne, je me suis fait sécher. Sur la plus haute branche, un rossignol chantait. 영화 Goodbye Children 중에서 알라글라의 퐁텐느, 맑은 퐁텐느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죠. 지나쳐버리는 괜찮은 비디오 100편, 6편 소개해드렸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르시아, 가장 위험한 애, 칼리폴리, 개그맨, 거미 여인의 키스, Goodbye Children이었습니다. 한 두 편 정도는 아마 비디오 가게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비디오 가게에서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최은진 씨, 서울 풍납동의 정의정 씨, 서울 신림동의 이세진 씨, 강남구 삼성동의 김운주 씨, 꿈꾸는 소녀 H 씨, 전주의 우리 씨, 강서구 화곡본동의 김민정 씨, 강남구 일원동의 염수희 씨께 띄워드립니다. 아,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진짜 이런 요리 만들어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토마토를 구워보고 튀겨보는 것.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에서 맨 마지막 자막이 오를 때 흐르던 곡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박원 씨, 서울 서초구의 최수진 씨 함께 들어주세요. 그레이슨 휴가 부릅니다. I remember you. Remember when I've forgotten all the rest. You to me were true. You to me were the best. When there is no more, you cut to the core. 대표조등 최수준 씨, 이 지역 맡았던 배우가 누구냐고요? 메리 루이스 파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은 음악 마저 들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Nothing, baby.